할렐루야.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최근에는 이사를 했지만 전에 저희들이 아들이 살던 데가 길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륜교회에 자주 갔습니다. 가서 김은호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자 드렸는데 또 분당 오륜교회에 또 오게 될 줄 또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시고 늘 우리의 변함없는 아버지 되어주셔서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저희 호흡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밤에 이 구별된 시간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미 우리가 뭘 구할 걸 아시고 우리 마음이 어떤 것이 아시는 아버지, 겸손하게 정직하게 아버지 나갈 때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바라보오니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강원도에 많은 고통을 당한 거 아시죠? 불 때문에. 제가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나 보면서 여러 가지 그 SNS나 인터넷 보면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참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하나님의 심판이다 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당했던 고통을 볼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달려가셨을 거예요. 가서 그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우셨을 것이고 아마 손수 움직이면서 그들을 섬기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고성 또 속초 지역에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고 함께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가슴이 없는 곳은 어디든지 그것은 선교지다. 그리스도의 가슴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교사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슴이 있으십니까? 예, 다섯 분만. 예, 그리스도의 가슴이 있으면 그분은 선교사라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이 대두되는 말이 선교사와 이제 선교적인 삶이 무엇인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 말씀 보면 여러분들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 가라는 말씀밖에 없어요. Go! 갔다가 오너라 이런 말씀 별로 없더라고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복음 16장이나 사도행전 1장이나 다 봐도 가라는 말씀밖에 없더라고요. 그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충만을 받고 우리의 교회가 태동이 됐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알았던 제자들은 그냥 갔어요. 머물러 있지 않고요. 사도행전 보면 머물러 있었을 때는 핍박을 통해서 또 흩으셨어요. 이 교회의 사명은 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겁니다. 그 요즘 거기서 많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누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았다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앞부분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안에 전철이 선교사 나와서 간증하면서 동영상으로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선교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가 무엇이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선교가 무엇인가 인터넷 지금 다 나와요. 보시면 뭐 선교적인 정의가 무엇이고 뭐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 아마 지식적으로는 더 잘 아시라 믿는데 저는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또 선교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기도하며 준비할 때 또 경험하며 준비할 때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교는 이 보물 찾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보물찾기 참 좋아했지 않습니까? 학교 가면 물론 누가 큰 상을 타고 작은 상을 타고 뭐 약간 질투도 나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꽝이 안 나오고 뭐라도 하나 걸렸으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걸리든 안 걸리든 간에 어디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간다는 그 사실 자체가 참 기쁨이에요. 흥분도 되고. 그리고 보물 찾은 사람, 안 찾은 사람, 어쨌든 간에 끝나고 나면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 분들에게 감사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왜 보물 찾게 말씀드렸냐면 제가 선교사에 가고 하다 보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선교는 출발이 하나님부터 출발이 됐고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결론 맺는부터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지 사람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선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또 보면 교회도 건축하고 학교도 짓고 병원도 건축 일반적 총체적으로 생각할 때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관점이 우리가 뭘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뭘 제가 왜 보물 찾기로 했냐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을 보배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 우리는 질그릇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어져야 되거든요. 깨어지지 않으면 보배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배 되신 예수님. 이미 하나님께서 라이베리아 땅을 이미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을 예전에 많이 보내셨어요. 그럼 제가 선교사를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해야 될 선교의 그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신 이미 계획하시고 이뤄놓으신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고 믿음의 눈으로 찾는 거예요. 제가 가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미 행하셔놓은 것을 어떤 일을 어떻게 해오셨는가 그 제가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면서 찾아다녀서 그 보물을 발견해서 그 현지인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서 함께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선교가 아닌가 하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라이베리아에서 행하셨고요.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일을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한 사람. 제가 이번에 그 우리 강 목사님도 은혜 받고 오신 그 하와이 그 DTS 3개월 또 섬기고 왔거든요. 그때 저에게 주신 은혜로운 모토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잠깐 발음도 안 좋지만 그 Simple Obedience Changes History. 간단한 순종이 역사를 바꾼다. 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왜 보물찾기라냐면 이미 그 라이베리아 땅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이미 다 해놓으셨는데 순종할 사람 한 사람 그 보물을 찾아다닐 한 사람을 기다리셨더라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그 어떤 뭐든 만들 그 계획해서 만들어놓고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행하신 은혜를 찾아서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줘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선교구나. 그러니까 제가 주님 앞에 교만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루었달까 하는 것도 없고요. 이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셨더라고요. 단지 순종해서 그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선교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 시작도 주님이 하셨고 진행도 주님이 하시고 끝맞음도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영광은 주님만이 받으시기 합당하시는 거죠. 단지 저희들은 그 큰 주님의 흐름에 그냥 너무나 감사하게 붙여주신 것뿐이니까 가서 그 보물 찾기 해서 그 보물을 현지인들에게 나눠서 함께 주님의 영원의 은총 가운데 동참하는 것. 그것이 선교다 이렇게 깨닫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때도 이런 보물 찾기 심정으로 찾는 것이 참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때가 언젠지 모를 때도 있고 또 얼만큼 기다려야 될지 모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먼저 앞서 행하셨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으신 분이셔. 다 해놓으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이요? 그런 아버지인 걸 알고 그냥 한 발 내딛는 순종하는 사람 찾더라고요. 언제 주님이 제자를 택하실 때 자격 기준 다 통과한 사람 뭐 택하시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이끌어 가시니까 그 위대한 은혜의 구속의 역사에 동참해 주는 것마다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생각은 우리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고요. 주님 다 해놓으셨으니까. 그것이 저에게 하나님 가르쳐 주신 성교에 대한 첫 번째 마인드고요. 두 번째는 어떤 곳에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때 성교를 정의한다 이랬더라고요. 먼저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첫 번째 주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서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남김없이 쏟아붓는 것이 성교다. 아, 저는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어디 책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 것을 취했습니다. 너무 이 성교적인 용어가 그렇다.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만 내가 줄 수가 있잖아요. 주님 사랑을 받지 않는 제가 어떻게 줘요? 그 제일 첫 번째고, 이건 주님의 은혜도 되겠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곳에 가서 제가 제일 중요하면서 제일 힘든 게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한없이 남김없이 그냥 쏟아붓는 것. 그것이 성교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제 아내와 저희들이 실패하면서 또 깨지면서 경험하면서 가졌던 주님이 주셨던 모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사역은 사역을 낳지만 사랑은 생명을 낳는다. 저희들이 모토로 평생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생명인데 사역은 사역으로 끝날 수 있지만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릴 때 목사님 은혜 받았는데 큰 충격으로 받았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없다면,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역이 폭력이 될 수 있다. 와, 저 그 말씀 듣고 뭔가 딱 맞는 느낌, 충격을 받았어요.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영원한 긴밀한 교제가 없다면 주님이 불러주신 그 부르심조차도, 또 주님을 위한 사역조차도 폭력이 될 수 있다. 와우, 저는 큰 충격 받았습니다. 그 제 선교 삶을 한번 돌아봤어요. 혹시 나는 라이베리아 땅에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막 때린 폭력이 아니라 어떤 폭력인지 아시겠죠? 주님과의 생명의 교제가 없다면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와우, 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런 것이죠. 사랑이 없다면. 그래서 제 모습이지만 가끔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느꼈던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 들려오는 소식도 들어볼 때마다 제가 두 가지, 요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운 모습이 곧 저의 모습이죠. 첫째로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야성을 잃어버린 호랑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한국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야성을 잃어버린 호랑이. 그럼 어떤 호랑이인지 아시겠죠? 야성을 잃어버린. 이 복음의 영광이 많이 희석되어 버린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음의 영광. 어떤 분이 표현하더라고요. 이 복음의 영광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바로 그런 질서의 혁명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거죠. 세상이 쫓아가는 그런 질서를 반하여 혁명을 일으켜 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6장에 잘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고성과 속죄주의의 어려움을 이야기했잖아요. 이때 그 사건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나 하나님이 보는, 백성들이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르거든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우리들의 정체성이 나와 있어요. 없는 자 같은 자 있고, 약한 자 같잖아 강한 자. 이거 질서의 혁명이거든요. 보면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옆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더 도와요.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있는 것처럼 도와요. 그렇잖아요. 힘이 약한 사람 같은데 강한 사람처럼 도와요. 그것이 바로 질서의 혁명입니다. 주님이 주셨던 복음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상실되어 있지 않나. 야성을 잃어버린 우리 그리스도인 모습이 있지 않나. 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그 다음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너무 게을러져 버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에 있지 않나 보는 거죠.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많은 영적 지도자들 또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자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은. 크게 나눠서 이 두 가지를 볼 때 많이 속상하고 제 모습도 이런 모습 참 많이 볼 때 부끄럽기도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단히 나가서 엎드려 회개하고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것도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이런 모습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거 아닌데?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우리들의 모습 보고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좀 두렵습니다. 그렇죠? 그때 제가 선교 현장에서 이런 모습, 저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제일 갈등했던 것이 이겁니다. 먼 이국 땅 라이베리아까지 왔는데 늘 제가 그 안식년 한다고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 질문 던졌던 것이 선교의 본질이 뭘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선교가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과연 뭘까? 이 본질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저의 연약함도 있고 저의 실수도 있고 저의 부족함도 많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교에 대한 본질이 뭘까 늘 제 뇌리 가운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머리는 알긴 아는데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고 잊어버린 것이 있지 않나. 주님이 원하시는 성교에 대한 본질은 이것인데 내가 머리는 알지만 삶 속에 비본질적인 것에 너무 내가 쏠려 있지 않는가 하는 건 늘 제가 자성하면서 던졌던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감독사님들 다녀오셨지만 YM의 큰 모토가 있습니다. To know God, to make him known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알려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모토가 제가 볼 때 본질적인 것과 연결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내가 라이베리아 선교사로 갔지만 하나님이 거기서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 깊이 아는 것을 주님 원하신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아는 것에서 제일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깊은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깊은 교제가 없으면 그것이 폭력이 될 수가 있다. 저 계속 좀 묵상이 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만나고 이제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좀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만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더 깊이 주님과 만나는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거든요. 갈수록 주님과 만남이 힘들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이제 평상시 보통 그냥 대충 일반적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주님과 만나도 좀 뭔가 격이 다른 차원이 높은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것이 본질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선교적인 삶을 사신 여러분이나 저는 라이베리아 땅에서 가서 선교소를 직접 하는 저나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쉽게 영적으로 메말라 버리거든요. 메마른 상태에서 주의 이름으로 한들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좀 더 이제는 차원 높은 이제 수준에 저급하게 놔두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좀 뭔가 격이 높은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대면했던 그 누구처럼 좀 격이 높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신전의식 얼마 전에 제 아내와 나누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그 시편 51편인가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 책만 받고 쓴 시가 51편이잖아요. 회개의 시인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했다고 나온 거예요. 그런 순간 뭔가 크게 저한테 딱 와닿는 게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했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데 그거 죄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그걸 인식을 못했을까? 전인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말 잘했잖아요. 너 거짓말하면 너 거짓말해서 하나님 다 듣고 계셔? 기억 안 나세요? 저 혼자만 그런가요? 그런 일 많이 했잖아요. 잘못하면 하나님 보신다? 그게 맞더라고요, 그 말이.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이 그거예요. 그 제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죄를 짓나요? 그걸 안다면. 저도 지금 막 전율이 막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져요? 그걸 안다면. 그거 생각하기 제가 얼마나 무뎌졌는지 제가요. 지식으로 하나님 앞에 산다고 막 떠들어대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전에서 범죄의 싸움을 다시 고백을 듣는 순간에 와 하나님 날 지금 지켜보고 계시면 말 조심 안 할 수가 없고 행동 거지 조심 안 할 수가 없고 죄를 어떻게 감히 짓나. 이것이 바로 신전의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 하나님의 임재의식.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말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날 보시니까 말을 함부로 못하고 하나님 날 보고 계시니까 죄를 못 벗어나고 이런 의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한번 돌아봅니다. 저나 여러분 똑같은 주님 앞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기뻐 원하셨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되는 순간 제일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종이 한 장 차이로 성교한다고 나갔다가 도대체 누구를 예배하는지 모를 때가 있거든요. 때로는 사역을 예배할 때가 있고요. 내가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어떤 명예에 예배할 때가 있고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근데 정말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게 본질적인 건데. 뭐 선교 사역을 위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막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라이베리아 땅에서 하나님 나를 보내셔 순종에 갔을 때는 그 땅에서 주님 나에게 저에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거기서도 주님 앞에 변함없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디를 가든 그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 원하신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본질적인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그게 내가 하나님 알고 나서 하나님 알렸을 때 제일 첫 번째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 제 아내하고 요즘 최근에 많이 나눴던 것은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 본질적인 것은 제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용하실 수가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그건 깊이 생각 신학적으로 생각 안 해도 돼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거룩함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막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프로그램 잘 짜고 계획적으로 열심히 일 잘한다고 어떤 신문대로 거들이냐 그런 일을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거룩함을 행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조그만 것도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쓰는 것이 본질적인 거더라고요. 제가 선교지 현장 가서 실감나게 배우는 거거든요. 제가 모태신앙이고요. 내일 모레면 제가 60을 바라보는데 창피하게 라이베리아에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정말 창피하더라고요. 그때는 주님 앞에서 그걸 깨달을 때는 선교사단, 목사단 타이틀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섰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섰을 때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보혈 은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을 의지하고 설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준 게 얼마나 큰 은인지 몰라요. 제가 한 가지 아픈 이야기를 하죠. 슬픈 이야기를 하죠. 아내는 여러분 들어서 왜 또 하나 하겠지 모르지만 제가 아까 왜 부끄러운 이야기 했냐면, 제가 어느 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라이베리아 가면은, 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사고방식 우리가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참 많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여러 가지 참 좀 많이 달라요. 그 중에 하나 저희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것이 라이베리아 경찰들입니다. 이 외국인들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뜯어내려고 하거든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잡아서 그냥 돈 뜯어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걸 다 붙여가지고, 얼마나 그래 저희들을 괴롭히는지 차 타고 가다 경찰만 딱 보면 제 아내한테 상처가 돼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욕부터 나오는 거예요. 욕부터 막 화가 막 치밀어오르기 시작하고 막 미워가 증오가 막 나오는 거예요. 상처가 있으니까. 그 너무너무 심하다 보니까 나중에 양심의 가책이 생기더라고요. 네가 여기에서 뭐하러 왔지 라이베리아. 선교사로 와놓고선 저 선교 대상인 저 사람에 대해서 네가 증오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고 하면 네가 여기 왜 있나. 너는 선교사 자격이 없어. 어떻게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사랑을 다하고 섬기겠나. 그런 가정스러운 것이지. 너 그만 둬라. 너 자격 없어. 보따리 사고 그냥 가자. 정말 그랬어야 안 해요. 나는 외식적으로 하고 싶지 않고 내가 이런 악한 모습 다 나온 사람이 무슨 라이벌에서 무슨 선교야. 가자. 나 더 이상 자격이 없다. 죽고 가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 그 다음날 아침에 큐티 시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너 나 때문에 행복하냐? 와, 너 나 때문에 행복하냐? 다른 거 안 물으시고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너 나 때문에 행복하냐? 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늘 증오로 가득 차 있었고 나가기만 하면 경찰 만날까 두려워가 떨고 그냥 막 벌써부터 제가 흥분할 막 화날 준비를 해놓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침박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제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선교는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아, 저에서 깨졌어요. 그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아내하고 회개하고 나서 아내하고 여보 우리 라이베리아에서 뭐 사역 뭐 잘하겠다 뭐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둘이 여기서 좀 행복하게 삽시다. 예수님 때문에 좀 행복하게 삽시다. 그 행복한 모습이 그냥 흘러가는 것은 메시지가 아니겠냐고.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지 않으면 성격적인 삶을 살고 여기서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저는 그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신대원 나왔고 목사 한수 받았고요. 선교사 다 했고요. 또 선교주의로 선교사로서 여기까지 왔고요.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악한지 그게 처음 봤어요. 전 착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욕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제가. 그럴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와, 그때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까지 그렇게 절규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이 왜 이렇게 속사람이 싸울까? 그런데 로마서 8장 가서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 해방되었다 선포할 때까지는 제가 볼 때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순간도 하루하루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조차도 힘들더라고요. 목사고 선교사 두치치고 예수 잘 그 정상적으로 믿는 그리스도인 되기조차가 힘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직하게. 이 늙은 나이에 50대 후반에 가서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와,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그리 크구나.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그래서 크구나. 그 은혜 없이는 제 안에 있는 악한 것이 다 드러나요. 순간에. 이게 그렇게 악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 맞구나 하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것이.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제가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뭐였죠? 기도와 말씀 외에는 거룩함이 될 수 없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으로 서야 거룩하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토록은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보면서 깨달았던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 세 제자를 데리고 와서 나는 너무 마음이 슬픔으로 힘들어서 죽게 되었다. 너 나와 좀 함께 있어줄래? 그 말씀이 뭐냐면 제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예수님이 제자잖아요. 스승이 앞으로 죽음을 앞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제자들이 하는 말 내가 옆에서 깨어있어라. 그 말은 우리 일반적인 기도로 이야기하잖아요. 맞는 말이지만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주님의 그 고통을 좀 같이 좀 공감해 줄래? 제자니까. 스승이 저렇게 괴로워하는데 조금이라도 함께 옆에서 공감해 줬으면 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말씀드리냐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영적인 능력이 무엇이냐면 공감력이라는 거죠. 공감하는 것. 아까 왜 고성과 속초 얘기했냐면 공감하자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아픔과 상실과 어려움을 함께 좀 공감하자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이 공감이 있으셨기 때문에 죄인은 우리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이 가장 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지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공감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지금 외롭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자기 말 들어줄 사람을 찾아요. 그리고 어깨를 좀 기대서 씌워주면 좋겠다는 그런 사람 찾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공감력이 바로 우리가 주는 능력이고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우리 아마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아무리 지옥에 그런 말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울리는 사람 있으면 가서 그냥 부둥켜안고 같이 울고 도닥겨 주고 격려해 주고 이런 공감력이 우리가 주는 메시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우리를 어디를 두기를 원하신다면 세상 속에다가 두기를 원하세요. 변화산상에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조사원 여기서 합시다. 주님의 뜻은 냉철하잖아요. 차가우세요. 내려가. 네가 갈 곳은 저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는 현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장성이 없으면 가짜예요. 우리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속한 자이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거죠. 현장성이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 가짜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공감력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버티면서 살아내길 바라세요. 그걸 극복하기 원하시고요. 그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압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사랑으로, 공감으로, 무릎으로 세상을 압도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세상 속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선교적인 삶을 살고 우리 한국에 있거나 제가 라이베리아에 있거나 똑같이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름에 대한 우리들 믿음의 반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본질적이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제가 선교 현장에 있다 보니까요. 선교 대상자들요. 바꾸기 정말 힘들어요. 그들의 인격 바꾸는 건 정말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런 걸 통해서 선교 성공했다 쉽게 속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그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뜻이잖아요.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도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라. 거기까지잖아요. 거기까지가 선교예요. 그럼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의 초점을 사람에게 둬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나가는 것이 선교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선교적인 삶을 사시면서 저희들은 라이베리아 땅을 주님이 부르신 데 순종하면서 거기 살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을 찾으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께 행하시도록 조그만 것부터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치열하게 살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절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맹숭맹숭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과 교제가 격을 높이시고 좀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시고 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제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호락호락하게 신앙생활에서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치열하게 절박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